나는 M 원하는 건 자유 개성 패션은 노란 머리 길게 늘어뜨린 MPC 몰라해요 남을 봐야 해 바로 좌를 증명한 날 후 또 다른 시각으로 나를 이해하는 하지 못해 Generation Superstar, uh huh, yeah. 난 어젯밤에 두 밤을 샜어. 동신의 스타에 you put me my head. 지저분한 흡기에도 신경을 내드릴게. 이것이 바로 내 style. 나는 M 원하는 건 자유 개성